조선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 기념 사진전람회 개막식이 20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와 직맹일꾼들, 노동자,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으며, 당의 영도 따라 혁명의 유언대기들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수놓아온 직맹일꾼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